날은 나이도 다르고 다니 스페드 누기 스테 타이쿨라이 지가 많이 아와나이 시은 새은 어삐 은퇴지 일로 아센 나이 my life 시루에도 귀한 나이 아시모토 카라마드 기고 나스 와다시 노 아니 노 마마가 스페셜 와다시 다케 노 스타일로 미츠케 다시 다이 다케 I don't care, 지분 no fashion. Step one, 김나루 style. I'm a limited edition. My ass is in the spotlight. 그런 아나타나 지분 no fashion. Step one, 김메르